금요일에 오디오 오빠는 진공관보다 포근하고 A클래스 앰프보다 뜨거운 세 남자의 오디오 이야기를 다루는 전문 오디오 가이드 방송입니다. 금요일에 오디오 오빠, 오늘 또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막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히 늦은 시간에 모여서 다들 굉장히 좀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또 오디오 이야기 시작하면은 또 막 흥분하실 거죠, 다들? 요즘 오디오 오빠들의 핫 이슈, 오디오계의 마에스트로 윤종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종민입니다. 아, 요즘 뇌생남의 시대라고 하죠. 지적인 매력의 종결자, 오디오계의 프롤레타리아 남영호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뇌생남? 예,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소개할 때 이렇게 한 마디 뭐 이렇게 별 쓸데없이 끼어들고 했는데 오늘도 그럴 생각인데요. 네. 뭐 지금 소개하는 내용에 저는 전혀 동의가 안 되고요. 오히려 이제 네. 딴지 거는 말씀을 한 마디 더 네. 드리고 싶은데 그 왜 그 진공관보다 아 딴지가 아니네요. 또 보니까 진공관보다 포근한라고 했을 때 진공관보다 네. 포근한 의미가 지난 시간이었나요? 그 우리가 앰프 편 얘기할 때 들으셨겠지만 진공관의 소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이제 그 비유적인 표현이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역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자면 저는 뭐 그런 성격이 별로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저에 대해 관심 별로 없으시겠지만 예, 네. 그렇다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포근한 남자라고 소개 예, 아니라니까요 저는. 예, 저는 아니고 가만히 소개만 받으세요. 네. 예, 지금 이제 소개를 대기하고 있는 이제 그 이 작가님 오히려 포근한 남자에 포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교수님 굉장히 포근한 저. 느낌인데 네, 고맙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자, 이 작가님 천진난만한 자세로 뚜벅뚜벅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네, 진행하는 저는 이 중 유일한 30대 이현정입니다. 부럽. 네. 저는 20대인가요? 아, 썰렁하다. 네, 더워지고 있으니까요. 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흔히들 오디오 시스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스피커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그렇죠. 스피커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그럼요. 스피커를 시스템 보통 구성할 때 제일 네. 먼저 어떤 스피커를 살 것인가를 갖다가 보통 그 모르는 사람들은 네. 그거 먼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스템을 고민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뭐 고가의 기기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어떤 그 척박한 환경에서 풀뿌리처럼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스피커 먼저 네. 떠올리게 되거든요. 교수님 어떠세요? 예, 저는 뭐 오디오계 프롤레타리아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모르겠습니다. 딴 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네, 저 같은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는 가장 상징적인 어떤 비주얼라이징 하는 것이 이제 스피커인 것 같은데요. 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디오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네. 오디오 시스템에서 서로 상관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기 그 취향도 있겠지만 하여튼 네. 모두 중요해요. 그렇죠. 윤 소장님께서는 정말 모두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럼 과연 스피커는 왜 소리가 다른지, 스피커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오늘 스피커에 대해서 조목조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윤 소장님이 하신 말씀에 당연히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네. 우리 같이 척박한 환경에서 네, 척박한 환경. 헝그리 오디오 하는 네. 사람 입장에서는 이를테면은 그 액수로 말해서 전체 시스템 금액이 한 300만 원?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내? 이하. 이하? 이하 그 내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스피커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아. 공간을 제외한다면 스피커 먼저 생각해야 네. 되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교과서 시스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네. 특히 그 제가 그 초기에 대학 졸업하고 어떤 일본 오디오 잡지를 보게 됐을 때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에도 나오는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스피커다. 스피커가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네. 일단 내가 동해안 갈래 서해안 갈래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 고속도로 탈래 차로 갈래 뭐 하는 것이지 그걸 안 해놓으면 방향이 잡히지 않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서 가장 스피커를 중요시하라고 해서 그래서 전체의 약 50%에서 60%를 거기다가 스피커에다 투자해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올바른 상황이었고 또 그 당시 또 수입 오디오가 자유화되지 않고 전부 다 미군 부대를 통해서 하는 중고품 시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다양하지 않은 제품들 중에서 스피커가 가장 쉽게 구하고 대상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90년대 되면서 쉽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CDP가 나오고 소스가 단단해지면서 그 옛날에는 소스가 LP고 라디오이기 때문에 소스의 완벽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피커가 잘해주면 그것이 커버가 됐는데 소스가 완벽해지면서 있는 걸 다 긁어내자 하고 덤빌라고 그랬더니 앰프가 후져갖고는 허전해갖고 뛸 수지 못해. 그렇다 그러면 그래서 90년대가 되면서부터 달라진 게 와이어링의 중요성과 더불어 앰프의 중요성이 확 부각됐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어떤 이론까지들 사람들이 이제 얘기할 때 거기 동조했냐면 10배 스피커의 10배다 앰프 가격은 그럴 때 가장 스피커가 최선을 다한다. 딴지 못하고 제실력을 발휘한다. 그 아까 말한 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감동을 준다 이거죠. 글쎄요. 근데 아침 여기서 이제 설명 한 가지 덧붙이면 와이어링이라고 하는 말씀은 나중에 또 우리가 따로 다루겠지만 케이블, 그러니까 오디오의 요소들 사이사이 연결하는 케이블에 대한 말씀이시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 게 이제 90년대, 80년대 후반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근데 저는 글쎄 만약에 어떨까요? 뭐 보스 상공이 지난번에 예로 나왔었는데 이게 중고가로 한 얼마 한 25만 원쯤 하나요? 그러면은 보스 301이 25만 원쯤 하는데 10배면 한 250만 원짜리 앰프를 써야 되나? 네, 제품 콘센트라고 그거는 이런 것들 붙여야 되는. 저 같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금액 넘어가면은 이제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제 이 시간이 우리 스피커에 대해서 앰프 시간은 끝났으니까 스피커 위주로 저기 하는데 모든 소스나 모든 대상이 있는 것을 다 표현할 때 가장 그것이 그 듣는 사람도 그렇고 결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상으로 광의의 해석이지. 그래서 얘가 조금밖에 못 내는데 조금만 더 붙이면 더 낼 수 있어. 얘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머리는 좋은 애야. 이거 욕이야 욕. 얘는 머리는 나쁜데 정말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어. 칭찬이야. 그러면 스피커도 마찬가지로 얘가 그 앰프만 좋은 거 만나면 더 소리 잘 낼 수 있어. 이게 바로 80년대 얘기란 얘기예요.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에 다 맞는 얘기지만 소스가 강력해지면서 강력해진 모든 것, 즉 쉽게 말해서 그 쉽게 말하는 단어가 안 좋죠. 영양소가 다 살아있는 걸 알았는데 이 부분을 다 깎아서 버렸어. 그래서 현미를 먹고 백미가 맛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현미가 맛있으니까 백미 시절은 문제가 있는 거라. 이 마찬가지로 스피커가 현미가 되기 위해서는 무거운 영양소를 싹싹 긁어내는 누룽지 긁듯이 긁어내는 앰프가 중요하다고 나는 봐요. 현미 백미의 비유는 정말 백미인데요. 이런 틀린 거네. 예, 그렇지만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 말씀은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금액이 한정된 돈을 배분할 때에는 좀 그렇게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아까 200만 원 갖고 살 때 100만 원 들고 한번 나가 보세요. 쓸만한 거 없어요. 앰프도 쓸만한 게 없고요. 스피커도 쓸만한 게 없어요. 정말 쓸만한 게 없어요. 스피커 요새 500만 원 이하 갖고 500만 원 아까 이 작가님 500만 원 이하로 했지. 500만 원 이하 들고 스피커 하나 구하러 다니면 스피커 구할 만한 게 없어요 지금. 저는 프롤레타리아 같은 입장.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 아니 뭐는 탄노이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500만 원이라는 대접을 받아야 되는 금액인데 자동차를 사도 중고차 안 되는데 그 돈 갖고 나가서 스피커 제대로 된 걸 구하기 힘들다는 상황이 된 거지 사실은. 중고를 사야 되고 중고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걸 지금 500만 원 말씀하신 거지 신품 가격 말씀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 모든 거 좋다 이거야. 중고가든 그렇죠. 신품이든 그러니까 중고 신품 갖고 500만 원은 지금 북실프도 못 사요. 그렇죠. 지금 이 작가님 머리 사이즈만한 그 북실프 하나 살라 그러면 돈 1000만 원 줘야 돼. 아니 제가 그렇게 큰가요? 아 참. 아 지금 제 아 저를 팔겠습니다. 네. 좀 마이크로포드만 해요. 제 머리 크기는 얼마나 큰데요. 이런 잡음이 들었네. 아 죄송하게 됐네. 유닛 하나만 한대. 트위터 유닛 하나만 한대. 아이고 그랬네. CD 하나로 가려지는 얼마입니까? 양눈 사이 오케이. 네, 그러면 참고로 우리 작가님은 지난해까지는 이제 오디오 담당이었다가 우리 그 팀에서 오늘자로 이제 비디오 비주얼 담당으로 이제 승격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빨리 우리가 진행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늦게 시작했으니까 네. 제가 말이 많으니까 빨리 진행을 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지금 그래서 500만 원 얻어 갖고 움직일 때 한쪽 갖고 예를 들어서 500만 원 그 나눠서 CDP 사고 파워앰프 사 아니 그 인티앰프 사고 CD 스피커 사와라. 못 사요. 절대로 못 사요. 왜? 네. 헤지테이션이야. 함부로 결정을 못 해. 디시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야. 네. 못 해요, 절대로. 너는 확실히 알아. 당장 나가서 오늘 시스템 500만 원 이거 구성해 봐. 못 해요, 못 해. 절대로 못 해. 내가 알아. 해 봤거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차라리 앰프 하나 사 와라. 그 얼마에 살래? 500만 원 언더로 앰프 하나 사 와라. 500만 원 언더로 스피커 하나 사 와라. 그럼 얘기가 돼. 그럼 500만 원 갖고 스피커를 다 갔어. 네. 앰프 없네. 그럼 A50이 사. A50 뿌리 앰프 없네. 패시브 사. 5만 원이 만들어. 그렇게 해서 들어. 그렇게 듣는 경우가 있죠. 또는 네. 앰프를 딱 사갖고 뭐 마크레비드 333을 450만 원에 사왔어. 뿌리 앰프 어떻게 해갖고 스피커 20만 원대에 사왔어. 아 소리 난단 말이야 어쨌든. 네. 그러면 어떤 250만 원짜리 250만 원짜리 여정정하게 아니면 고민하면서 사온 거하고 이거하고의 재미 차이는요. 어느 하나도 나쁘지 않다고 봐. 단 여기서 뭐가 도메인하냐면 장래성을 물어볼 거냐. 그럼 남들과의 차별화는 뭐냐. 나는 애주 유저라는 거 싫다 이거지. 그럴 때 강력하게 나는 것도 오디오의 하나의 재미거든. 네. 그래서 제게 기본은 오디오 재미를 보고 실제로 앞으로 차별화 그다음에 앞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의 어떤 아, 쉽게 말해서 자동차 타이어는 죽이는 걸 해놓고 그냥 국민차 끼워놓고 있다가 나중에 차 바꾼다고 하는 건 엉터리 얘기도 있지만 하나는 제대로 해놓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사실 제가 그 작년부터 윤 소장님을 알게 됐지만 저는 이제 그 알기 전에는 굉장히 표준적인 오디오관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모범생적인 오디오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좀 사실 놀랐거든요. 이게 보통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오디오를 대하면서 또 전문가적 식견이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독특한 오디오관이면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떤 분한테는 이게 좀 매니아적으로 이렇게 빠지게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기본적으로 기준이 예. 뭔가 바꿔야 된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할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디오를 갖다가 구성을 해야 되는 그거를 아니 사실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 일테면은 이제 어느 집에 갔는데 뭐 오디오가 있어가지고 봤더니 가격 아는 사람처럼 봤을 때는 앰프는 요거 한 뭐 150만 원, 스피커 한 200만 원, 뭐 CDP 한 70만 원 이렇게 했구나.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 앰프는 490만 원인데 스피커는 10만 원이야. 그러면 도대체 이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보통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구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반대다. 육구리 때가 보니까 스피커가 또 500만 원이라 소리 어때? 죽이거든. 네. 결국엔 스피커를 10만 원짜리에서 500만 원으로 업그레이드 하자는 얘기야. 그렇죠. 안 가더라도 10만 원짜리가 최선을 다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경험의 보시 그리고 아까 뭐 남 교수님이 제 얘기를 잠깐 하셔서 제가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 제가 그 글사를 통해서 나갔던 제 얘기하고 이 팟빵하고는 달라요 제가. 제가 오디오를 모르거나 기준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 팟빵에서는 우리가 서로 팟캐스트 팟캐스트 팟빵 네. 오케이 팟빵은 그 소개하는 아, 그랬구나 그 플랫폼이고요. 네, 플랫폼이고요. 네네. 저희는 팟캐스트 이거 편집해 주세요. 미디어는 팟캐스트 그래서 그 이 팟캐스트에서의 문제는 사람들에게 색다른 의견을 갖고 그쪽에서 의견을 또 들어보고도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 얘기고 저 혼자 하는 거라면 중심을 잡아야 되겠죠. 근데 당연히 우리 이 작가도 계시고 남 교수도 계시고 제 얘기를 반박하실 수도 있고. 네. 예, 저는 뭐 생각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저 사실은 얘기 안 끝났어요. 예. 미안해. 아, 오늘 좀 흥분되네. 느낌. 겁봐요. 고즈넉한 분위기는 초반에 지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고즈넉은 어디 가고? 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오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름신을 모른 척하다가는 크게 다친다는 얘기예요. 네. 처음부터 네. 나는 지름신이 알고 있음을 하고 덤비는 거하고 네.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 맞으면서 이게 뭔가 하고 움직이는 거하고 전혀 틀리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다 경험해 봤고 또 프로레타리아 저도 프로레타리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안 된 이유는 네. 그 어큐뮬레이션 돼서 계속 그 삼성이 3개월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네. 20년의 기술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삼성 같은 스마트폰을 내려면 지금 아무리 갑부 회사가 들어와도 한 7년 아니 5년은 걸려요. 5년은 지나야 이 기술이 익숙해져갖고 5년 지나면 또 벌써 없어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작할 수가 없는 시간이 된 거야. 그래서 어큐뮬레이션이라는 것 그 시스템에 대한 것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구태여 나는 항상 초짜니까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남들처럼 갈까 뭐 그런 거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흥분해서 또 아니요 사실은 저는 이제 당하겠다. 예 저는 이제 저는 뭐 이제 그 윤 사장님 의견을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은 뭐 네. 결론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그런 방향은 저는 아니고요. 근데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일테면 사실은 저도 요즘은 제가 뭐 이렇게 오디오 사실은 솔직히 네. 별로 관심이 없기도 하고 돈도 없고 결정적으로 또 그 다음 결정적으로 시간도 없고 그렇기는 한데 저도 웬만한 이렇게 여기저기 남의 집 가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를테면은 490만원짜리 앰프에 네. 10만원짜리 94스피커 좋다고 한 인켈 나온 거 옛날에 좀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스피커 다 그러면은 또 그 정도 꽤 맞는 앰프 소리만 들어봤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런 게 아니라면은 제 전체 시스템 규모가 뭐 천만 원 이하에서는 저도 이만큼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 집은 바꿨을 거야 들어봐라고 사실 귀찮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라면은 신자니까 가본 거죠. 이게 도대체 뭘까? 네.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10만 원짜리 스피커가 최선을 다하는 소리를 진짜 들어보고 싶어요. 또 처음에 또 한번 저희 집에 오실 테니까 컨트롤러 놓은 것 같고 네. A33이라는 그 파워 앰프 네. 그 놈으로 한번 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근데 스피커를 그 초보자들이 몰빵하는 이유는 네. 사실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제일 뭐랄까 초보자들도 차이를 알기가 쉬운 그렇죠. 게 스피커의 음색. 그러니까 스피커가 뭐 톨보이하고 북쉘프하고 딱 차이 나는 거 금방 느끼고 네. 그다음에 빨래판 모양으로 생긴 빨래판 같은 스피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빨래판 뭐 그 뭐 마틴 뭐 로간? 평판 스피커? 아 평판형 뭐 정전형 스피커도 있고 네 어쨌든 그런 빨래판 모양으로 생긴 스피커 아포지도 있고 예예 예, 그런 것들도 보면 들어보면 소리가 획획 달라지니까 그 스피커가 결국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나의 취향과 가장 밀접한 걸 갖다가 결국 찾아가기 위해서 그 스피커들의 먼저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다시 그럼 또 얘기해서 250만 원짜리 스피커를 구하고 250만 원짜리 앰프 샀다고 칩시다. 근데 어느 날도 뭐 팩 돌아갖고 여기에 2,500만 원짜리 앰프를 250만 원짜리 붙이잖아요. 네. 전혀 다른 스피커를 편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그럴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옆집 그다음에도 들은. 그러니까 집에서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잘라놓은 스피커가 앰프가 25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이거밖에 네. 안 났다는 걸 알게 돼. 아. 그럴 때 이 스피커는 나에게 있어서 쉽게 말해서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항상 얘가 읽어줘. 얘기가 맨날 그 얘기야. 맨날 책 얘기하다 그랬더니 맨날 뭐 젊은 눈치나 뭐 그 얘기만 하고 있어. 네. 테스 얘기만 하고 있어. 내 얘긴데. 그런 얘기를 하면 금방 뽀록 나거든. 네. 이게 앰프를 제대로 구성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스피커 시간에 이렇게 앰프 쪽에 강력하게 힘을 주는 것은 스피커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숨겨진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자는 얘기죠. 네. 그게 말씀하신 대로 스피커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다. 사람들이 이거 빨리 정확하게 되지 않느냐. 그건 일반적인 얘기가 될 수 있고 네. 우리가 팟캐스트의 주제로서는 조금 재미가 없어요. 네. 그 때문에 팟캐스트의 주제로서도 그렇고 이 스피커를 앞으로 진행하면서 이런 상태가 돼 있을 때 이 스피커는 하나도 남김없이 싹싹 긁어먹겠다. 네. 우리가 그 곱창 전골 먹든지 먹을 때 밥 비벼 먹을 때 누룽지까지 긁어먹자는 얘기죠. 그런 식의 기분을 난 가자는 얘기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에서 이 작가님하고 남용호 교수님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 않느냐. 아, 저도 알지요, 사실은. 저도 옛날에 월간 오디오 쓰고 뭐 쓸 때는 당연히 가장 좋은 건 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쓰고.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수입상 눈치 보고 다 하죠.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수입상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뭐 스폰서도 없고. 예, 그러면은 예, 그러면 윤 소장님이 이제 일반적이지 않지만 뭔가 의미 있는 네. 어떤 그 오디오를 취미로서 접근할 때 네.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뭔가 사실 자기 만족의 그 구성요 중에 하나가 남들이 안 해본 것 속에서 뭔가 새로운 그 도전을 통해서 뭔가 그 야 이런 게 있다라고 발견하고 또 나누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또 일반적이기도 하고 그 오디오를 구성할 때 같은 시대에 나온 뭐 이를테면은 그 스피커 앰프도 같은 시대에 나온 걸로 또는 턴테이블도 턴테이블 음반도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LP도, 네. 근데 또 이게 일반적인 얘기라고 한다면은 그 앰프와 스피커 사이의 어떤 궁합이라고 한 측면에서 일팀 50년대에 나온 스피커는 50년대 앰프로 또는 2000년대에 나온 네. 스피커는 2000년대 앰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이런 문제는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것이 앰프라는 것이 저희가 블랙박스라고 그랬죠. 네. 블랙박스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면 그게 몇 년도에 나왔는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소스하고 소스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소스라고 하면 그렇죠. 이제 소프트웨어인가요? 아니면 LP라든지 그렇죠. 네. 녹음된 연도라든지 그 연주가들의 생년월일과 연결되는 것들 마리아 칼라스가 55년도, 52년도에 나온 판들 모노로 들을 때 그거를 모노로 듣거나 모노 카트리지 들어서 빈티지 들을 때의 음악 네. 그리고 조수미 거를 지금 그런 모노 음악으로 듣을 때의 그 어울림은 네. 다르다는 얘기죠. 조수미는 하이엔드로 들어서 아니면 빈티지를 듣더라도 최상의 하이엔드적인 그 사운드로 들리면 정말 기가 막히지만 모노틱한 소리로 들으면 조수미 목소리는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그런데 네. 마리아 칼라사를 최신 거에다 집어넣으면 이거 너무 시끄러워. 그리고 바이브레이션만 들려. 바이브레이션 특이 바이브레이션 있잖아요. 굵으면서 네. 그거 싫어. 근데 그걸 옛날 걸로 들으면 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소스 갈 때 여기서는 소스 기기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녹음된 연도와 관계되는 CD면 CD, LP면 LP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CD로 CD로 마이야 클라스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스피커와 앰프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아까지만 좀 얘기가 뭐 하는 게 좀 블랙박스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예. 블랙박스의 칼라레이션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공관이건 TR이건 50년대 건이건 지금 건이건 이건 간에 그 블랙박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드론으로 그대로 패스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스피커의 매칭만 된다면 된다면이죠. 안 되는 건 안 되고 그런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동시대에 나온 것들이 가장 잘 어울려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됐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50년대 나온 앰프는 기술이 너무 낙후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그 기술이 앰프가 50년대 앰프가 낙후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금도의 명기라고 하는 걸까요? 그거는 그 50년대 나온 소리를 여기에 맞춰서 최상의 조합으로 우리가 찾아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50년대 나왔던 기계들이 다 명기냐? 절대로 아니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피셔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냥 그런 기계로 살다가 간 거예요 사실은. 다 좋은 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그 중에서 출중한 마란스도 8은 재미가 없고 마란스 2가 잘 좋고 레킨토시도 240까지는 뭐 별별이 없고 둘드로는 뭐 아니라고 치고 뭐 그런 것들은 다 레벨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과도 지금도 버금 것이 나오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소스가 별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잘 만들 필요도 없었죠 사실은. 네. AR3A하고 피쇼 500 앰프하고 딱 맞으면 전혀 환상의 소리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예, 지금도 많이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그거를 들어보면 답답한 소리가 나죠 사실은. 네. 고역 깎이고 저역은 붕붕대고 힘이 없어요. 저기 뭐 제가 지금 우리가 좀 급하게 뭔가 서로 이제 한밤중이지만 고즈넉함을 깨고 이제 진행을 네. 하다 보니까 빼먹은 게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야기 나온 마란츠는 우리가 흔히 가제품 대장하면 보는 그 마란츠가 아니고요. 일본으로 넘어가기 전에 미국에서 생산됐을 때 한창 때 으로 나오던 그 마란츠 그런 마란츠가 피셔도 역시 비슷한 시기에 활약했던 미국 메이커입니다. 지금 단종되었지만은 약간 설명을 드리고요. 저도 뭐 사실은 말씀해서 할 말이 있었는데 제가 저도 깜빡했네요. 네네. 다음 걸 넘어가죠 뭐 그냥. 스피커 얘기를 아, 지금 스피커. 해야 되는데 스피커. 그러니까요. 뭐 아주 기본적인 얘기도 아직까지 들어가지를 못한 것 같아요. 스피커 얘기를 바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럼 저는 사실은 뭐 이 얘기도 사실 여쭤보고 싶은데 전에 아까 지금 말씀하셨을 때 윤 소장님이 앰프는 옛날 게 좀 기술이 많이 떨어졌다. 몇몇 지금까지 살아남은 명기라고 하는 거 빼놓고는 그렇다면 스피커는 어떤가요? 발전 많이 했나요? 스피커가 가장 발전을 한 게 1930년대예요 사실은. 그래서 30년대에 나와서 50년대, 60년대 나왔던 것들이 지금 거하고 상대가 어느 정도 잘 만들어요 사실은. 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앰프가 별 볼 일 없던 시절에 그 500명, 1000명이 들어온 극장을 내가 책임져야 돼. 그렇죠. 그 유니트가. 그러니까 네. 지금은 그런 앰프, 그런 유니트를 못 만들어요. 아 왜만 만들죠? 그 재료라든지 정성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걸 만들어서 수익성도 없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아, 기술력이 없어. 아 기술력이 없어요? 지금 기술력이 없다는 거예요? 고려 청자 오히려? 고려 청자 예를 들면 돼요. 그건 알텍 유니트 지금 못 만들어요. 어, 기술력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유명한 독일 클랑 필름 이런 것도 안 되겠네요? 안 되죠. 30년대 기술을 못 만든다. 100% 만들어내도 그러니까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레이저로 커팅 가공하고 별짓을 다 하고 컴퓨터로 분석해서 딱 만들었어. 소리가 납니까? 안 나죠. 절대로 안 나요. 그게 재질적인 문제 갖고만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럼 노하우가 어딘가 끊겨진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기술자들을 우습게 알고 갑자기 네. 일본 애들이 치고 들어오면서 이따만하게 유니트 다섯 여섯 개씩 달고 쿵짝쿵짝거리니까 그쪽으로 우르르 가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나를 왜 안 하려고 쓸쓸한 장인의 말로. 그러니까 사실은 스피커가 모든 역할을 감당해야 됐던 책임감이 강했던 그 시대에 엄청난 발전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만큼 발전할 만한 이유가 없었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요. 그렇죠. 그 비근한 예로 그 웨스턴 일렉트릭의 그 유니트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네. 한 80년대 유니트가 있는데 네. 이 관이 있어요. 이렇게 네. 혼이 있는데 오리지널 혼은 5천만 원인데 네. 그것을 구하기 힘드니까 그 설판 6m짜리가 5천만 원이에요. 네네. 유니트 빼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철공소에서 만들면 한 200만 원이 만들거든. 네. 정말 잘 만들어도 200만 원이 만들어요. 절대로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울고 쨍쨍대고 그런 소리가 전혀 안 나죠. 그건 쉽게 말해서 자꾸 쉽게 말하라는 건 커팅이 그래서 그 어떤 그 스피커의 역할이 네. 오디오 시스템에서의 그 비중은 점차적으로 줄고 있죠. 그러면서 네. 21세기가 되면서 스피커의 그 값어치가 공이 하나 더 붙으면서 네. 그 언리미티드로 커져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재료와 모양과 네. 어떤 물질 물량 투자의 엄청남 이게 쉽게 말해서 또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클릭하는 수밖에 없어. 화장을 아무리 안 되니까 이제 찢는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네. 기본적으로는 유니트에서 나는 소리를 엔클로저에서 받아갖고 그것을 주파수 대역을 키워주면 그걸로 끝인데 네. 그걸 갖다가 뭐 그냥 비리고처럼 꼬고 돌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옆으로 놓고 막 별 방법들이 다 나오는 네, 것들이 네. 좀 다르게 한번 시장을 한번 땡겨볼까. 네. 그렇지만 그 기본 원리는 전혀 다른 달라지지가 않았어.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하실 때 30년대가 오히려 그 스피커의 전성기고. 전성기라기보단 그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시대. 그러면은 요 근래 일단 80년대 이후, 90년대 이후 또 21세기 들어서는 그 스피커의 발전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그 재질의 발전에 의해서 뭐 그래서 그 콘지를 그 마그네슘으로 금속으로 바꾼다든지. 리본 그 트위터 돔을 만든다든지 코팅 콘지 쓰고 그 보이스 코일을 갖다가 사각형으로 쓰고 뭐 프로이드 그로 써서 이렇게 냉각시키고 결국은 여기저기서 파먹을 데가 없으니까 별 쓸 다 한다 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리고 그 역의 그 주역을 대부분 지금 요새 어제는 중국에서 하고 있어. 근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발전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최근에 그 쓸데없는 발전을 하고 있고 그게 마케팅 기술적으로는 발전이 네. 있었지만 소리 측면에서 발전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소리라는 것은 이제 앰프도 발전하고 스피커도 발전하고 하면서 서로 그 궁합이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없던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만들어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기본적으로 스피커의 유니트의 어떤 혁신적인 방, 그러니까 보이스코어를 이용한 자석의 자석 밀도를 이용해서 기계 에너지를 음향으로 바꾸는 그 방식은 그대로야. 네. 1930년대 나오고 나서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들은 경험상, 즉 아까 전후에 말씀드렸지만 재료적 공학적으로 안 되거나 기술력이 딸려서 못했던 것들이 점차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얇은 그 마그네슘 콘지가 나오고 그걸 적용해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양적인 발전이 있었지만 뭐 획기적이다 이렇게 말씀 그렇죠.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그 윌슨 오디오에서 나오는 거 뭐더라? 워터퍼프 말고 제리 알렉산드라 알렉산드리아 X2까지 나왔잖아요. 그게 1억 5천 1억 8천을 해. 어 그래요? 네. 아, 뭐 싸네요. 뭐 플레이터 입장에서는 네네. 어차피 다 같은 가격인 네, 것처럼 뭐, 네, 천정부지니까. 뭐, 그렇죠. 네. 큰 차이 없네요. 뭐. 비싼 것도 아니 사실은. 네, 네. 근데 그것들이 나와 있는 유니트 구조는 20년 전에 쓴 거랑 유니트는 똑같은 스캔스픽을 스캔스픽 유니트를 써요 그냥. 네. 그 스캔스픽 유니트에서는 자기네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자석을 좀 더 키운다든지 네. 프레임에 합금을 더 넣는다든지 그거밖에 더 나은 게 없어요. 저희가 지금 제가 끼어들 수가 없는 게 지금 뭐 유니트에 대한 설명도 그냥 확 지나가 버리시고 예, 사실은 유니트에 대한 예, 뭐 유니트가 지금,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예, 이런 예. 거에 대한 설명 뭐 스캔 스픽 뭐 이런 것들 그냥 바구 던져지는 지금 상황이라서 아유 그렇죠 예, 예. 예. 이거에 대한 일단 어느 정도 설명은 예, 지금 좀 한 그렇죠.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예, 지금 사실 나온 아, 말 중에서 교수님이 너무 빠르셔 아니 월반하신 예, 것 같아. 인클로저가 이제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인클로 나온 네. 용어가 있는데 인클로저, 유니트, 보이스 네. 오일, 콘지, 스피커 유니트. 유니트가 뭐죠? 그러니까 우리 유니트 그냥 영어 그대로 유니트인데 네. 하나의 그 객체 그 독립 생산을 할 수 있는 객체를 말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스피커 유니트라고 얘기해서. 네. 스피커에서 어떻게 생긴 부분이 유니트? 그 스피커처럼 생긴 부분이 유니트. 그 앞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게 유니트 그렇지,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뭐 잘하시네. 유닛이 두 개다, 유닛이 세 개다 이러지 않나요? 그렇게만 그렇죠, 그렇죠. 생긴 것만 유닛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 그러니까 유닛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게 네. 유닛이라는 게 뭘로 구성돼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소리를 내는 거고, 유닛이라는 것은 하는 역할은 뭐고? 트랜스듀서를 네.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유니트라고 얘기하죠. 스피커 유니트. 네. 스피커라는 게 말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는 전자공학적으로 말하면 트랜스듀서예요. 네. 그 어떤 신호를 이쪽 신호로 연결해주는 변환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사실은 네. 전기 신호를 공기와 연결되는 네. 그 인터페이스 해주는 트랜스듀서. 네. 그래서 트랜스듀서인데 이 트랜스듀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아 소리를 공기를 진동시키면 소리가 난다더라. 네. 아 그건 맞는다. 그럼 공기를 진동시키는 방법은 자석의 밀도를 변화시켜서 기존 고정 자석과 전자석이 서로 밀고 당기는 네. 우리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그 초인종 만들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전자석 감옥하고 네. 나 그 모두 막 들어올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학교 때였죠. 초등학교인데. 그때 국민학교였죠. 저는 초등학교 다녔는데. 저희는 다 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네. 아, 좀 너무 어리시군요. 좀 뛰려고 그랬더니 윤 소장님 너무 어리셔요. 걸렸어. 네. 그래서 걸려 넘어졌어. 네. 그래서 전자석 실험하던 그건데 네. 그것이 DC를 가하면 일정한 전자석 같지만 이 극을 바꿔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N극 S극으로 바뀌면서 서로 N극 길이는 밀고 NS 길이는 당기고 밀고 당기는 역할을 아 이걸 잘 이용하니까 전기를 기계로 바꿔서 기계를 음향으로 바꾸겠구나. 아. 그것이 나와서 첫 번째 나온 시작품이 나온 것이 이제 20세기가 들어와서 그 처음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손으로 백날 움직이면 안 되니까. 부럭부럭 되는 건 알았지만 그래서 나온 게 1905년도에 레드포드라는 사람이 진공관을 처음으로 한번 2극 진공관을 만들고 그 3극 진공관이 나타났어요. 네. 진공관이라는 게 왜냐면 그 퀴리 부인이 엑스레이를 때리면서 그 레디의 그 방사능 원소로부터 나오는 엑스선 전자의 존재가 밝혀지고 그러다가 아 열 전자를 가해서 전자를 끄집어내는 그런 실험을 하면서 나타난 게 전 그 레드포드가 만든 그 진공관의 초기 작품이죠. 그러다가 중간에 그리드를 넣어서 증폭작용을 넣는다는 것이 생기면서 아 이걸 이용하니까 전기신호를 방해를 받는 방해 파형이 그대로 전자석에 방해 파형이 나타나니까 이게 소리로 변하더라. 그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즉 입력되는 코일과 네. 그걸 우리가 보이스 코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연구자석 네. 그 다음에 콘지 댐퍼 이것들이 프레임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것에 콘지가 풀로 붙여 있고 풀로 붙여진 콘지가 보이스 코일 종이 보빈에 감겨 있는 네. 그 코일과 연결돼서 거기에 프레임에 고정적으로 박혀 있는 전 고정자석과 전자석의 전류가 전기가 변하면서 이게 떨림을 이용하는 그 떨리는 장치를 우리가 트위터라 그러니까 유니트라고 하고 네. 그 스피커 유니트가 저역을 잘 내느냐 중역을 잘 내느냐 고역을 잘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해서 쓰고 있죠. 아, 네. 그래서 고역을 담당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 유니트를 우리가 트윗 그럼 어디서부터 하면. 어디까지가 네. 트윗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뭐 미드레인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나요? 역시 그건 이제 정확히 나름이에요. 아 정확히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얘는 분명히 딴 데서는 트윗 중역 스코커인데 네. 뭐 딴 데서는 우퍼로 쓰고 있어. 음. 여기는 트위터로 쓸 텐데 아, 중역으로 쓰고 있네. 예, 우퍼는 참고로 지금 저역을 담당하는 유닛이 우퍼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야, 이게 안 교수님 있으니까 이리 말하기 되게 편해. 죄송합니다. 도움을 못 드려서. 아이, 기대도 안 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자리를 확인시켜 주셔서. 아유, 네,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주파수 대역에 주파수 대역이라는 게 뭐냐면 스피커 유닛처럼 불쌍한 애가 없어요. 어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야, 뭐 소리가 저래 하는데 아니 스피커가 종이로 만들거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울림판 갖고 어떻게 사람 목소리도 내야지 피아노 소리도 내야지 바이올린 소리 게다가 뭐 개 소리까지 내야 돼. 그걸 제대로 못 낸다고 네. 저는 뭐야 하는데 정말 얘는 너무너무 잘 내는 거예요. 아 막말로 막말로 네. 네. 피아노 하는 애 보고 야 너 왜 바이올린 소리 못 내 이 새끼 나가 잘라버리겠어. 바이올린 보고 어? 너 왜 사람 목소리 못 내 하면 얘가 가만히 있겠어요? 무식한 놈으로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막말이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 스피커는 고분고분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내.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다 내긴 다 내는데 전자공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나의 한계점이 있으니까 이걸 인정해 달라 하고 얘기한 것이 그 유니트 직경에 따른 소리의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근데 존재하는 것이 어디서까지 딱 존재하는 게 아니고 대충 얘는 저역부터 내서 중역에서 사라지면 우퍼. 그게 그러면 그 구경이 큰 것들이 우퍼가 되겠죠. 우퍼 저역을 담당하는 거. 그럼 크면 클수록 이게 더 낮은 소리를 낸다고 그렇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걸 맞아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 8인치짜리하고 10인치짜리하고 하면 10인치짜리가 두 배예요. 스페이스가. 아. 10인치짜리하고 10인치 하면 10인치가 두 배고요. 유닛이 세 개면은 그 대중소가 나뉘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의 음악 신호가 복소리도 나고 네. 콘드라베이스 있고 그다음에 피컬로 소리 나고 그러는데 이거를 스피커 하나 보고 다 내라. 그래서 풀레인지는 아. 그 혼자 다 내요. 그쵸. 아 지난번에 네. 그 616에 뭐 그거 붙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던 네. 그 예, 예. 그게 플레인지였잖아요. 예. 그 플레인지 스피커의 특징은 저역부터 고역까지 다 광대역. 내기 때문에 네. 광대역인데 LTEA 어우, 요금 비싸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 까먹었잖아. 예, 죄송합니다. 플레인지는 어쨌든 광대역을 내는데 플레인지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저역과 고역에서의 궁여지체으로 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역 고역은 12km 이상은 10km 이상 못 내고 저역은 100km 이상 내기 힘들어. 그렇지만 플레인지를 쓰는 이유는 중역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야. 왜냐면 전체 대역으로 깎이지 않고 우리가 우스운 소리가 뭐냐면 우퍼가 보통 1kHz 전후에서 그 난 여기까지야. 그러면 중역 나오는 내가 한 400Hz부터 3kHz까지가 나야. 그럼 그 트위터는 3kHz부터 그 이상은 내 거야. 하고 서로 이렇게 역할 부담을 하는데 요 역할 부담은 요 역할 임세 부분 주고 받는 애들이 EPD 같은 사람은 우퍼에서 나고 남 교수님은 트위터에서 수코 중역에서 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 목소리가 낮은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아주 부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아. 얘는 소리 좀 낮다고 해서 여기서 내고 높으면 여기서 내고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혼자서 내지. 누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설계자. 설계자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스펙을 잘 내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어떤 알을 박아놓느냐가 알을 박아놓고 그 알에다가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저역신호만 보내주고 중역신호만 보내주고 이거 보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네트워크라는 게 결국에는 어디서 끊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주파수 대역 아까 얘기하셨던 그거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거란 말씀이시죠? 필터링을 해서 각각 밴드패스 필터를 줘서 저역, 중역, 고역만 담당하도록 드론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줬는데 그때 누가 피콜로만 계속 듣더라. 그럼 이 집 스피커는 우퍼는 놀고 있는 거야 그냥. 저역 스피커가 저역 소리가 안 나니까. 그러다가 어느 집에서는 파이프 오르겐만 계속 붕붕 들으네. 그러면 트위터는 쉬어. 아 이거 이제 잘못 왔네. 아니면 편하게 쉬어. 근데 어이구 그 엘리 클랩튼 같은 거 들으면 얘도 들리고 다들 난리야 그냥. 어쿠스틱이 나오건 뭐 언플러그드 나오건 다 난리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다 난리야. 그럼 스펙을 보면 여기는 저역만 들리고 여기는 중역만 들리고 에릭 테는 소리는 중역에서 들리고 여기서는 기타 쨍쨍이 심벌즈는 여기서 들리고. 그러면 사실은 이를테면은 이제 그 어떤 음악을 주로 듣냐에 따라서 길이 유닛마다 이제 그 길이 드는 게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같은 스피커지만은 또 어느 집에 있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소리가 좀 바뀌기도 하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스피커는 메카니컬 구조예요. 자동차도 피스톤은 있으니까 그걸 움직이면서 길을 들이지 않습니까? 길 들이는 기관이라는 게 상당히 즐겁기도 하면서 저는 그 상당히 즐거운데 어떤 애들은 길 들여서 갖다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길 들여서 한 만 킬로 타다가 주세요. 병진? 또라이? 그러니까 이제 스피커도 길 들인 스피커가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헤비메탈 듣는 사람 스피커들은 정말 이건 처참한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것이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 사람 듣는 스피커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그 스피커들이 뭘 들었는가에 따라서 그 디메지가 있고 길이 잘난 것도 있고 오버런더가 있고 그것이 이제 헐거워진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 근데 유닛마다 소리 크기가 다 똑같나요? 100% 틀리죠. 그러면 같은 게 거의 드물어요. 예를 들면 트위터가 소리가 작은 거고 뭐 중역대가 소리가 큰 거고 우퍼가 소리가 뭐 더 큰 거고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어떤 건 소리를 줄여줘야 되고 어떤 건 소리를 키워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게 바로 개발이에요. 스피커 개발. 스피커 개발이라는 게 엔클로즈 시스템 개발은 유닛을 자기가 선정돼서 사고 그거를 필터링하고 레벨을 조정하고 그러면서 이 통 엔클로즈하고 서로 매칭을 시켜서 소리의 엔벨로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역부터 고역까지 쭉 흘러가면서 스펙을 재는 거죠. 모노 싱글톤으로 해서 모노포니로 쫙 스캐닝하면 그게 이제 재생이 마이크로 재면 나오거든요. 그거를 뭐 5dB 스펙, 3dB 스펙 내에 다 들어가도록 끌고 가자. 그래서 저역이 100Hz까지 가면 어떻게 된다. 그런 것들이 개발자가 계속 설명하고 만들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우리 스펙 얘기 나왔지만 이것이 아무리 플랫해도 소리는 개판인 경우가 많이 있죠. 플랫한 게 그냥 좋은 건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플레인지에 가장 가까운 소리가 플랫한 소리가 플레인지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요새 뭐 너의 목소리가 들려보면 거기서 음치가 나오잖아요. 음치가 저역부터 고역까지 다 나. 레벨도 거의 비슷해. 근데 음치야. 근데 노래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스펙을 재면 스펙타럼 안하를 재면 저역 고역 다 나오고 레벨도 비슷한데 음치와 이거의 차이점은 조정 가능한 것인가, 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내는가 또는 얼마나 감질나게 빼주는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스피커 설계 기술도 있고 같은 유닛을 쓰더라도 우리가 쇠고기 갖고 요리하는 방법이 틀리듯이 그 유닛을 어떻게 설계했는가 또 엔클로저와 어떻게 연결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거기서 그 엄청나게 내가 좋아하는 소리의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타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의 취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게 스피커죠. 그래서 나는 어느 스피커가 좋다라고 하면 나는 BMW가 좋다 그러면 BMW 파가 되는 거야. 그 알텍파 아까 알텍당 알텍은 조금 나는 뭐 알텍당 얘기하셨던 그 저번에 알텍당 지난주? 얘기 한번 하셨었죠. 예, 그래서 알텍당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예요. 그거는 어쨌든 그 빈티, 뭐 그런 스피커의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스피커의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그렇죠. 그 문파가 생기고 사파가 생기고 정파가 그래서 스피커가 사람들이 쉽게 판단되고 쉽게 분할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요인이 때문에 그런 건데. 아, 네 스피커는 내 취향은 아니야. 이런 그렇지, 그렇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갈리는. 그래서 쉽게 쉽게 드러나는 것 같지만 쉽게 쉽게 드러나는 그 자체가 나한테 맞는 것인지 틀리는 것인지는 다음 문제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 얘기로 우리가 연초에 이제 딱 학점 신청을 했는데 네. 교수님 취향이 레포트 취향이 있어. 그거랑 맞춘 애들은 점수 잘 나와. 근데 아무리 열심히 써도 네. 그 처음부터까지 쫙 한 20페이지 쓰면 얘는 점수 안 나와. 딱 두 장 쓰는 애가 A라고 얘는 C야. 왜? 취향이 틀리니까. 저 그러면 저 윤 소장님의 취향은 스피커로 따지면 저 어떤 쪽이신가요? 갑자기 저를 플랫 쪽? 저는요. 예. 일단 뭐, 메이커로 얘기하면은 메이커는 저는 그 윌슨 오디오하고 BMW 취향이에요. 그리고 구태여 뭐 한 가지 서브로 한다 그러면 이제 탄노이의 그 레드 모니터가 괜찮고. 그러니까 이제 음악 메인, 취향은 예, 메인하고 서브하고 취향이 정 반대로 가시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악에 따라 틀려요. 네. 제가 레드 모니터를 치워주는 이유는 네. 첼로라든지 현악에 대한 그 고즈넉하고 막 편한 소리죠. 네. 좀 과장된 소리. 네. 그 과장된 소리인 걸 알고 들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예, 탄노이는 이제 그런 쪽으로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BMW나 그거는 정확하게 냉정하게 뿌려질 거 뿌려주면서 내가 알아서 비비는 거예요. 비빔법으로 예를 들면 장르하고 상관이 없나요? 응? 어떤 장르 뭐 이런 관계가 있죠. 관계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음악에 대한 그 정보량이 많은 게 클래식이니까 클래식을 듣고 재즈도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비빔밥 할 때 비벼주는 비빔밥이 있고 그냥 알아서 쫙 나와서 이거 집어먹게끔 해주는 거 있어요. 그 BMW나 BMW는 특히 비빔밥 그냥 나와요. 비비지 않고 지가 보면서 뭐가 들어있는지 알게 해줘. 그래서 필요 없는 거 떼내고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찬노이는 비벼서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라 고추장 맛에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맛으로 또 먹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또 그런 게 필요하잖아. 그리고 그다음에 그 윌슨 오디오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야.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내가 먹고 싶은 거 기름진 걸 먹고 싶은데 야, 맨날 그냥 비빔밥만 주냐. 그럴 때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스피커 경향이 BMW 듣다가 윌슨 듣다가 같이 듣다가 탄노이드 들어왔다가 좀 수입이 좋으면 탄노이드 들어오고 요즘 같을 때는 탄노이드 다 내보내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플레인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알이 여러 개 박힌 트위터하고 멀티. 뭐, 예. 네, 멀티하고 멀티웨이. 그 듣는 음악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것들을 갖다 그러면 차별화를 둬서 듣는 것이 맞는 건가요? 잠깐 여기서 교통정리 한 가지 하고 하면은 이제 플레인지라고 하는 스피커는 유닛이 한 개 들어있는 스피커입니다. 뭐 유명한 이제 웨스턴 일렉트릭의 등등도 있지만 요즘도 여러 가지 메이커에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난 시간에 앰프 편을 갖다가 좀 자세히 들으신 분은 그 616으로 울려야 된다는 정도는 아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유닛 하나 가지고 그 전체 대역을 다 그 커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유닛을 두 개 또는 세 개 또는 뭐 여러 가지 몇 개 이상 쓰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두 개 또는 세 개라고 본다면 두 개 쓰는 그 스피커를 투웨이 스피커라고 그러고요. 세 개 쓰는 스피커를 이제 쓰리웨이.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 중역을 두 개 유닛 또는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 개인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 개인 게 이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다르죠. 여러 개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개 있으면 역할 분담하면서 우리가 그 릴레이를 할 때 물을 날리는 릴레이 할 때 다다다닥 불 끄는 훈련할 때 하면 막 흘리면서 난리 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미는 있지만 혼자가 들고 가면 열심히 싹 스마트하게 하지만 힘들잖아요. 네. 혼탁해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 역할 분담하기 때문에 플레인지 같은 경우 그걸로 대편성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앵클로저가 곧 앵클로저는 스피커 통이에요. 통. 네. 통의 역할이 30% 이상 된다는 얘기예요. 유니트가 50%면 유니트의 문제는 아니다. 통이 30% 네트워크가 20% 예. 그러면 풀레인지의 경우는 네트워크가 빠지니까 예, 그렇죠. 네트워크가 70%가 되는 거야. 더욱 네트워크는 중요해지죠. 네, 네. 그래서 풀레인지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스피커 만드는 기술이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그 풀레인지 스피커들은 저역을 꼭 내야 돼. 저역 어느 정도 저역은 나야 하면서 고역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큰 덩치로 고역을 낼 수가 없어갖고 위에다가 위에다 싹 하모니스를 내기 위해서 고음을 내서 이렇게 나팔 같은 거 달리는 거요. 이상한 거 이렇게 달아놨어. 네네네. 나팔 같은 거 달리는 거요. 그 우리 책받침 소리 잘못하면 책받침 소리 난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네네. 소리죠. 그런 것들을 달아놔서 거기선 떨리는 하모닉스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얘는 5kHz를 한번 떨면 되는데 10kHz는 이것이 두르륵 떨리면서 그냥 두르륵 떨리면서 10kHz를 레디를 시키는 거죠. 그 질문 내용과 그 연관을 시켜보면 대편성도 못 올릴 건 없다 이런 얘기이신 네. 거죠? 네, 현실적으로는 유닛 하나 가지고 대편성 올리기는 어이, 제가 갖고 있는 그 군맨 450이라는 유닛가 뭐 12인치였는데 그걸 이제 지금은 처리했지만 그게 풀레인지예요. 네. 그 6BQ5 15W짜리로 돌리면요 대편성이 엄청나게 잘 나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윤 소장님 따님이 굉장히 미모의 따님이 아, 또 왜 이런 나 아, 그 제가 낚시, 얼마 전에 제가 얼마 전에 같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가지고 미모끼리 또 근데 굉장한 미모에 단아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저 닮았어요. 완전 반전 매력이요. 네. 대학 다닐 때 락 밴드를 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정말 단아하고 굉장히 예,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는데 락 밴드를 했대요. 그래서 베이스를 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반전 매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끔씩 집에서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이렇게 락을 한 번씩 틀어주신대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이제 딸을 위해서 이렇게 탁 틀어주시는데 되게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취향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윤 소장님께서 이렇게 틀어주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맞죠? 그럴 때는 어떤 스피커로 아, 틀어주시나요? 예. 네. 뭐 그 특별히 그 헤비멘탈이라고 해서 못 낼 스피커는 없는데 네. 문제는 연주되는 그 악기 구성이 가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난 언젠가에도 말씀드렸지만 서태지 같은 경우는 컴퓨터 음악이기 때문에 그걸 네. 하이엔드로 들으면 힘들고 네. 또 그리고 잘 녹음 잘못한 그 가요들도 좀 그렇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뭐 괜찮은 그 연주자들이 하는 어쿠스틱한 헤비멘탈들은 네. 네. 하이엔드로 들으면 아주 맛깔스러워요. 아. 스피커 중에서는 어떤 거? 제가 그때 당시 했던 것들이 이제 BMW하고 네. 제가 그때는 시스템 세 조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죠. BMW 네. 800에다가 매킨토시 연결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그 마크에다가 네. 샤샤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마란스2에다가 네. 탄노이를 연결해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탄노이에 마란스2를 연결해서는 헤비메탈은 못 들어요. 네. 맛이 나질 않아. 근데 이제 저쪽 뭐 BMW로 듣는 거는 뭐 매킨토시가 네. 그런 것도 잘 내기 때문에 그렇게서 한번 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되네요. 제가 사실은 네네. 시스템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네. 그런 헤비메탈을 포함해서 네. 그런 그 대중 가요나 팝 락을 듣기에는 JBL이 제일 좋다고들 하는데 사실 저는 뭐 그렇게 통 음악을 별로 듣는 편이 아니고 또 JBL을 제가 사본 적이 없어서 네.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마 그 말이 맞겠죠. 어떻습니까? 맞아요. 아까 제가 레포트 말씀을 드리다가 뭐 이렇게 넘어갔는데 네. JBL이 요구하는 그 원하는 것은 콘크리트한 거 아니야. 대충 얼버무린다는 얼버무려서 갖고 와라. 그리고 대충 분위기만 맞출 수 있게끔 비트성만 내다오가 사실 JBL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것이 아닌 스피커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들은 실패하거나 클래식용으로 아예 빠져나가죠. 그래서 JBL이 옷가게 카페 이런 곳에 많이 컨트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사실은 그게 컨트롤하는 비싸지 않은 스피커거든요. 10만 원 정도 살 거예요. 그래도 JBL의 느낌을 잘 내죠. 사실은 네네. 제일 많이 팔리는 스피커니까. 근데 이제 JBL이라는 것이 야 그래도 그것에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찾아보면 라이브 스테이지에서 JBL을 다 써요. 그래요. 자기가 듣는 음악 뭐 할 때 JBL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SR 네. 시장에서의 JBL의 그 파워는 뭐 말도 못해요. 그리고 극장에 가서 있는 스포들이 어디서 봤던데 JBL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보스 JBL이 우리나라 아직 제일 JBL. 많아요. 저는 예. 주로 카페베네에서 봤던 것 같아요. 거기 그쪽 카페베네는 스피커 하나에 뭐죠? CCTV 4R 해갖고 규격이 있어. 아 프랜차이즈 규격 뭐 이런 네. 건가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연장님은 그 네. 아까는 이제 에릭 클립턴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위에 또 다른 음악 뭐 장르로 가수는 뭐 어떤 거? 저는 조수미 굉장히 좋아해요. 네, 조수미 곡들. 조수미를 제대로 들려면은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혹시 뭐 추천할 만한 스피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수미 제일 잘 나는 게요. 네. 그 윌슨 오디오하고 네. 옛날에 FM 어쿠스틱을 불렀을 때 어느 날 항상 조수미가 저희 집에서 최근에 들으신 것도 조수미였죠? 네네네. 그거하고 이번에 저희가 세팅해서 들려드리는 조수미의 소리는 여운과 청아함이에요. 네. 근데 그 전에 있던 그 시스템 FM 어쿠스틱하고 그 뭐더라? 알렉산드리아 전신 제일 비싼 거 사샤? 말고 사샤 제일 형 예, 역시 윌스 오디오에서 나온 이제 예, 예, 제일 예. 큰 거 있잖아.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거를 이제 저희 집에 들여왔다가 일단 연결했는데 조수미가 그렇게 꺾기를 잘해요. 예. 목에서 이렇게 살짝 꺾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안 들리던 게 확 들리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조수미가 노래를 정말 잘하는구나. 그럼 목소리는 네. 무조건 플레인지가 좋다.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환상이네요. 소스의 문제고 네. 그 연주하는 사람의 그 성향과도 연결돼 있어요. 멀티웨이로도 플레인지 같고 네.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틱한 거를 듣기는 좀 거북하죠. 사실 보통 한 70년대 이전의 LP나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고즈넉하게 듣거나 뭐 테레사 베르간자 같은 화려한 것들이라고 하면 테레사 베르간자 정도 그 정도로 해야지 넘어와서 그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루드밀라 남 뭐 조수미 그런 쪽은 그러니까 플랜지 그래도 예쁘긴 예뻐요 소리가. 근데 이제 예쁜 거하고 꺾는 거. 근데 이제 저는 그 헝그리 오디오를 하는 입장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시스템의 가격을 생각할 때 뭔가 좀 이렇게 그런 현실적인 뭐 대안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저희 경험이 금액적으로 예, 1천에 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네. 아, 이거 좋아요. 이게 지금 네. 잘못 생각하시면 꼭 비싼 오디오는 좋은 오디오인가 우리가 1화 때 그렇죠. 얘기했지만 네. 꼭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 질문하고 예를 들면 그 원 오브 댐이에요 대답은. 근데 그러면 안 그런 상태에서 좋은 오디오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건 네. 어느 하나의 그 꼭지로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조수미 또는 오페라를 가장 잘 낼 게 뭐냐. 저는 지금 에리팔티라는 스피커가 있어요. 그 JBL 거 풀레인지. 네. 그거하고 TR 앰프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전체 금액이 한 200만 원 전후예요. 거기에 턴테이블이 들어가고 뭐 소스가 들어가면 좀 달라지지만 네네. 그걸로 만들어도 아주 편하게 들을 수가 있어. 근데 그러면 옆에서 그래요. 네가 이게 집에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편하지 않을 거다. 언제든지 거실에 나가면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게 편한 것이라고 이제 찝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그게 오디오의 문제가 되는데 없으면 이거를 충분히 들을 수가 있는데 또 없으면 못 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왜 둘 다 없으면 이란 전제로 듣고 못 듣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네. 예, 내가 이 음악에 대해서 음악을 좋아하게 되면요 그냥 음악이 마려워요. 네. 음악이 듣고 싶은 게 마려울 때는 모든 소리가 다 좋아. 네, 네. 근데 음악이 이제 음악은 다 쌌어. 그리고 음향이 그리워.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지름신이 나 불렀냐 하고 내려오는 거죠. 근데 유니트별로도 이게 뭐 웨이가 어떻게 뭐 플레인지냐 뭐 멀티웨이냐 이거에 따라서 아니고 유니트별로도 어떤 거에 장기를 가진 유니트들이 보통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뭐 요새 뭐 아큐톤 뭐 이런 것들 요새 유행하던데 이런 것들은 뭐 가격도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가지고 있는 장점 그러니까 유닛 그 네트워크가 아니라 엔클로저 말고 유닛만으로도 어떤 소리의 특성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 특성을 결정하는 것이 저역과 고역이에요. 네. 그럼 중역이 가장 소리 메인 소리 아니냐? 네. 메인 소리인데 그것의 컬러레이션을 바꿔주는 게 저역과 고역이거든요. 심지어는 그 삼성에서 하는 SP01이라는 큰 스피커는 뒤통수에 뒤통수에 슈퍼트 히터가 달려 있죠. 아 뒤쪽으로요. 뒤통수에 달려 있는데 그것이 소리를 들리냐? 주파수도 20kHz 이상만 담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건 하나의 분출구예요. 회로적으로 보면 이 20kHz 이상 되는 소리는 일리 터져 나가라. 담아놓으면 이게 폭발하니까 나머지 유닛들이 편하게 내주셔서 20km 이상 얘가 다 발전시켜버려라. 숨구멍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 유전하면서 가스 나오면 태워버리는 네, 식으로 네. 태워버리는 구멍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네. 별짓을 다 떠는데 그거는 계측기상으로는 다 존재하지만 사람 귀로는 음악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죠. 네, 네, 네. 그리고 계측기의 특징 중에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모노포닉이야. 네. 그러니까 싱글톤으로 수입을 하는데 이 세상에 그런 신호는 존재하지 않아요. 네. 거의 힘들어. 귀뚜라미가 찌르르 울어도 이거는 복합적인 소리고 그렇죠. 어디서 귀에 갑자기 이명현상이 들어서 삐 나는 소리 빼놓고는 네. 없어. 그래서 이제 모노포닉 소리가 그걸로 스펙을 재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스피커의 어떤 특성이나 그걸 대해서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풀레인지 스피커가 전대역을 내고 우리가 좋은 소리를 내고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 이 스피커가 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시스템이 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생각하면 재밌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원빌롱 뭐 길지 않아도 좋다 이거죠. 네. 길진 않을 거다. 근데 그거는 이제 취향 문제지만 어쨌든 사 왔는데 갖고 있는 동안에는 정말 마음에 들어야 되고 너무너무 소리가 좋아서 아까 남 교수님처럼 근데 후배가 달라고 해서 뺏기는 그런 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뭐죠? 아큐톤이나 스케스픽 네. 같은 어떤 그게 요즘 제일 뜨는 게 뭐죠? 스케스픽이 여전히 제일 좋다고 돼 있나요? 제가 요새는 뭐 아큐톤이 거죠?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아큐톤인가요? 예. 네. 마르텐 듀크인가 뭔가 그거 네. 나오면서 좀 뜨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유닛의 재질이나 어떤 퀄리티에 따라 가지고 소리 차이가 좀 클까요? 진보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금액에서도? 거꾸로 그걸 가지고 어떤 유닛을 보고선 우리가 스피커를 갖다가 고르는데 내가 뭐 피아노 소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좋아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거꾸로 유닛을 뭘 썼느냐를 가지고 찾아갈 수가 있냐 이거죠. 모든 스피커를 저희가 다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생각했군요. 예,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주특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특기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형태마저 변하고 네. 재질도 변하고 네. 그래서 알텍이 얘기했을 때 알텍은 혼타입을 쓰는 이유가 토끼 시절에 사람의 목소리이지 않습니까? 대분영화는 그때 당시 음악도 없었고 별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뻗쳐나가기 위해서는 혼이 가장 이펙티브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아방가르드인가? 아방가르드 예. 예, 예. 그 스피커를 들었는데 뭔가 정직하다 얘네는? 뭐 그런 느낌? 아방가르드는 외견만 혼이고 실제로는 혼은 아니고 아, 사기군요. 원래 혼은 컴프레서 혼이라고 그래갖고 밀폐형에다 달아갖고 네. 그것을 이제 그 혼 드라이버를 이스포넨셜 커브를 통해서 빼내는 건데 네. 그 아방가르드는 안에 일반 유닛을 끼고 요런 사기꾼 가이드만 그걸 껴서 그래도 사기꾼은 사기꾼이지만 집안에서 끼는 괜찮아요. 아 그래요. 효과는 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혼 형태의 타입들이 보이스를 잘 내고 네. 명징한 소리를 듣거나 앰비언트를 좋아할 때는 이제 리본 스피커들이 상당히 리본 괜찮고. 리본 스피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제로 리본이에요. 위에서 아래까지 알루미늄 리본이 달려있으면서 그것들이 트위터 쪽에 그 리본 트위터라고 하는 거랑 좀 다른 건가요 그게? 결국은 그 아포지는 전대역 리본 트위터 리본 스피커고 네. 그 전대역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고 효율이 떨어지니까 네. 그 특징이 이제 찰랑거림이니까 네. 트위터에다만 그걸 리본 트위터를 달기도 하죠. 아. 그러니까 리본 트위터는 전류를 리본에다 흘리면서 뒤에 마그네틱을 통해서 전류 진동에 의해서 그걸 떨리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징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유닛들의 모양하고는 그럼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보통 이렇게 둥글게 생긴 어떤 그런 유닛들하고는 근데 이제 리본의 경우는 리본 트위터는 조그마니까 네. 모양은 마음대로 내기도 해요. 이렇게 또 바깥으로 이렇게 퍼지게도 나기도 네. 하고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면 사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죠. 그 스피커의 유닛의 재질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면은 뭐 굳이 여러 가지 소재를 개발하고 그렇죠. 뭐 스킨스픽 유닛 뭐 리본 트위터 그런 거 만들지 않겠죠. 그리고 없다면. 근데 그래서 이제 취향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뭐 자기 취향에 맞는 여러 가지 그 종류의 스피커를 많이 구하기도 할 텐데 사실은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조수미만 듣는다 이런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수미도 듣고 네. 에릭 크래프트 듣고 교향곡도 어떻게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또 클래식 소편성 듣고 그랬을 경우에 보편적인 경우 뭐 이제 나는 재즈만 듣는다라고 난 가요 듣는다 이런 거 말고 여러 장르 음악을 두루두루 듣는다라고 했을 때 그 가장 범용적인 예, 범용적 무난한 의미에서 좀 괜찮은 스피커다 이렇게 네. 좀 추천할 만한 스피커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플로레타리아도 전부 사기볼 만한 그런 범위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일감으로 예. BBC 계열이면 그게 다 해결돼요. BBC요? 영국 BBC에 납품했던 네, 메이커? BBC 계열이어서 영국 브리티시 사운드라는 네. 크게 보면 브리티시 사운드 적게 보면 여기 3호겠지만 네. 3호는 특출한 놈이고 네. 하여튼 뭐 그러니까 스펜더라든지 KF라든지 그런 쪽에 하여튼 네. 영국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스펜더 그 메이커 얘기하면은 그 뭐죠? 스펜더 그다음에 뭐냐? KF 로저스 하베스 뭐 이런 하베스 그런 정도의 뭐 그런 이유들이 네. 크지도 않고 편협되지도 않고 이것도 다 들어도 잘 나요. 네. 근데 그것들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또 마음에 안 들어. 아. 무난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죠. 참 일관성 있으시네요, 윤 소장님. 너는 매니아가 아니야. 그런 걸 듣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너는 평범한 걸 듣고 있잖아. 아니, 본인이 두루두루 잘 듣는 걸 듣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매니아라고 할 수 있겠니?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BBC 계열 그 프리티 사운드를 그래서 스펜더 SP1을 들었다. 네. 그 옛날 거지만 이제 들었다. 그 소리가 저역도 괜찮고 중저역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날 들었는데 JBL 들었어. 네. JBL 뭐 옛날 거건 최근 거건 뭐 4344 같은 거를 하나 들었다. 네. 그럴 때 나오는 쿵쿵 거리는 소리죠. 그걸 들으면 또 못 참아요. 그럼 쿵쿵 거리는 소리 들어놨어. 한 1년 듣다가 BMW의 청한 소리 딱 듣잖아. 이거 못 들어. 그날 못 들어. 그 다음에 BMW 듣다가 또 탄노의 끙끙대는 첼로 소리. 네. 이거 꿈속에 나타나. 꿈속에. 그 꿈속에 나타나 들여놓고 있다 보면 피아노 소리도 잘 듣고 싶어. 네. 그러면 와 뭐가 와? 지름신이 와서 앰프명을 다 바꾸게. 그래서 그냥 윌슨 오디오에다가 뭐 마크 램슨 들고 네. 신난다. 이제 내가 왜 그런 쩍다리에 빠졌지? 그러다가 몇 년, 한 1년 듣고 있다가 그런데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네. 사고예요. 대형사고. 네, 네. 그래서 저는 한동안 동시다발적으로 낸 적도 있었죠. 한 2년 동안. 그래갖고 집안에 온통 오디오가 꽉 차 있어갖고 네. 이것이 자산가치가 꽤 되는구나 했는데 그건 정말 허무한 일이었죠. 가정에 불안은 없었나요? 그 제가 이제 집사람에게 이제 그때 우리 말한 드린 대로 빈티지 펀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건 다 돈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네, 그리고 저는 뭐 제가 뭐 추천할 만한 뭐 그런 수준은 안 되지만 주위에서 일반적으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BMW에서 나온 스피커면 좋지 않나요? 예, 그리고 사실은 거기가 이제 유닛을 자체를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같은 가격 이 정도 성능 아니 같은 성능이라면 딴 데서 만들면 좀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대비 성능의 측면에서 괜찮고 뭐 누가 들을 때 사실 심심하고 너무 투명한 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제일 좀 표준적인 소리가 아닐까라고 말한 저는 BMW 스피커 한번 사본 적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서 많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한번 사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많이 들어서 예. 요즘 렌탈 시대가 와갖고 꼭 소유만이 최선은 아니다라는 네. 그런 광고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건 없죠. 렌탈은 지금 어저께 뉴스로 나왔대요. 6억 5천짜리가 조수밀 틀어주면서 이게 렌탈입니다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브랜드를 못 봤어요. 사실은 이제 동호인들 오디오 하는 그 네. 동호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제 경우에는 뭐 이게 당장 듣지 않 지만 집에 놀고 있는 앰프 스피커가 한두 조씩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혹시 필요하다 그러면 또 빌려주기도 하고 또 빌려달라는 얘기 안 한데도 갖다 주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게 일종의 렌탈이라면 렌탈이 되겠네요. 근데 일반적인 스피커 말고 예를 들면 일반적인 그 유닛이 들어가 있는 스피커 말고 예를 들면 그 좀 독특한 형태의 아까 얘기했던 혼영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은 추천할 만한 게 없나요? 아까 아포지 얘기는 하셨는데 아포지 왜 예를 들면 정전형 스피커라고 우리나라에선 잘 안 듣는데 또 미국에서 많이 듣는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루머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아포지는 제가 한동안 잘 데리고 1년 동안 살았던 소리가 어떤 거예요? 소리는 다른가요? 뭐가? 최상이죠 최상 아니 그냥 최상이라는 표현 말고 에릭 클랩튼, 티룰신 헤븐은 비교 대상이 없어요. 아 그런 동그란 아까는 에릭 클랩턴이 동그란 유닛 스피커가 제일 좋은 스탠더가 아까는 이라고 잘 만든 거지. 동그란 유가 맞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동그란 그 유닛을 사용한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우위에 있다고 또 착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티얼스레븐이 언플러그 들어서 이제 통기타를 내지 않습니까? 네네. 그 통기타 소리에 그 튕기는 플랫에서 부딪히는 소리라든지 네. 짱 긁었을 때의 소리 같은 건 너무너무 현장감이 있어요. 네.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네. 이걸 아까 제가 야 너는 그 딴 게 엘리 크래프튼 소개해놓고 왜 지금 와서 딴 소리 하냐 제 기준. 네. 근데 그 아포지 신틸라였는데 그 스피커는 임피던스가 0.5옴이에요. 임피던스가 아까 보통 스피커가 8옴이지 않습니까? 0.5이니까 16분의 1로 거의 쇼트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A50이 두 대를 작살냈어요. 앰프가 나가는군요. 앰프를 이제 힘드니까 이걸 두 대를 연결해서 들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서 설마 나는 A50이가 옛날에 그렇게 다 테스트 걸친 거니까 네. 했는데 잠시 후 보니까 거기서 탄내가 강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앰프 두 대가 나갔어요. 그래서 신틸라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크렐밖에 없어요. 그 당시. 그래서 앰프를 무지하게 타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리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걸 구동시킬 앰프가 정말 힘든 거예요. 소리 자체의 약점은 없나요? 그런 스피커는? 그 앰프 스피커의 댐핑만 좋고 네. 질감만 좋으면 뭐 가장 이상적인 스피커라고 할 수 있어요. 리본형이. 그의 맹점은 뭐냐면 소리 낼 때는 최고인데 터져. 그 터져갖고 내구성이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그 왜냐면 임피던스가 낮으니까 앰프는 높은 걸 키우는데 얘의 내의 포용 음영은 적으니까 어느 날 스피크 끝에서 그것이 깨지면서 까지면 전체 스피커를 버려야 돼요. 그 수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깨약 터지면 지륵지륵하는 이상한 노다사모 부딪히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이거는 땡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직전에 저는 이제 팔아버리고 현명하십니다. 아니 되게 구태연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은 유소장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거 비밀인데 B형이라며요? RH 플러스 아닌가요? RH 플러스의 B형에다가 아 B형이세요? 아. 왜요? 아 그러니까 A형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예, 취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모르겠네요. 네. 아 스피커 이야기 하니까 진짜 오늘 굉장히 늦은 밤에 모였는데도 밤새도록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지금 유니트 얘기밖에 못했어요. 인클루드 얘기는 그러니까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이거 역시도 2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마틴 로건 네? 얘기도 해야 되고 아 지금 굉장히 알텍 굉장히 얘기도 해야 스피커 되는데. 이야기에 마려우신 거 알겠는데요. 저는 그냥 다른 또 스피커 네. 스피커는 원래 사실은 그 뭐 3회 4회씩 할 분량이 되기 때문에 저 다음에는 좀 이 아쉬움 남긴 채로 뭐 빈티지나 뭐 딴 쪽으로 가보는 것도 네네. 좋지 않을까 아니, 싶은데요. 스피커 이야기는 앞으로도 할 이야기가 굉장히 네. 무궁무진 많으신 것 같아요. 앰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내용들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 더 진한 네,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아이고, 네. 아이고. 되게 아쉬우신 것 같은데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아쉽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